처음에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너 너도 알잖니 그녀에게 차가운 미소한 다가운 이 모습만 그냥 바라봐야만 하나 보이 서둘러 차를 돌리던 그대 난 뒤돌아볼 수가 없었어 힘든 미소로 감추던 그대 눈물을 닦아줄 수 없게 많이도 휘청거리던 그대 다 잊는단 거짓말을 하면 시간 지나면 나도 그대를 다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그대를 사랑해요 언제까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보내야만 하네요 내 사랑했던 모든 기억을 가슴에 묻으며 Still love you, I can't feel you Check myself, don't give up you 알아요 지쳐가던 그대를 또 어쩔 수 없었던 현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참 많이도 다투지 그래요 그대 알고 있었죠 내가 그댈 잡을 수 없단 걸 그 말 들으며 간단한 척한 내 무너지는 마음 생각하면서 아직도 나 잊지 못했나요 난 가끔 후회도 해요 이렇게 돌릴 수 없단 걸 알지만 나 Tell me, I'm gonna go eat